From the moon to the stars,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.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 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. 왠지 낯설어 혼자 있는 새벽 공기가 잠 못 이루게 하죠. 언제부턴가 커져버린 널 향한 마음 감출 수 찾아오죠. 환하게 빛나.